뮤직큐 이즈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는 법.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는 법. 우리는 이런 삶의 법칙을 늘 겪으면서도 막상 그 지점에 다다르면 늘 익숙치 않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말이죠. 2016년 2월 27일 뮤직큐 이즈쇼 시작합니다. 빛에 네 립글로스 도톰한 그 입술 아지라이 물들어 온통 날 마그마 2월 27일 뮤직퀴즈쇼 이승환의 너에게만 반응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DJ 세윤입니다. 예전보다 날이 많이 따뜻해서 오늘 사람들의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고 외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던 것 같은데 노래의 가사처럼 또 다가오는 3월 피치피처럼 가슴 설레이는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뮤직큐 이즈쇼는 뮤직큐와 퀴즈쇼를 합쳐 만든 제목인데요. 음악을 소재로 퀴즈 대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뮤직 퀴즈 토크쇼입니다. 너무 기니까요. 뮤큐쇼라고 줄여서 애칭 삼아 부르고 있습니다. 뮤큐쇼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플레이버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뮤큐쇼. 청취 방법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방송은 신촌 한복판 플레이버스에서 방송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는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뮤큐쇼를 검색해보세요. 팟캐스트 버전으로 들으실 땐 노래가 온전히 다 나가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소통 창구가 있는데요. 초록색 검색창에서 뮤큐쇼 혹은 뮤직큐 이즈쇼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퀴즈 대결 참여 신청이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특히 퀴즈 대결 참여 신청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 두 분이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토요일 오후 4시 신촌에 오셔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퀴즈 대결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효의 빈야드. 멀리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가버린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몰래 몰래 그린 그림을 지워가요. You'll never know. 아직은 좀 선명하죠. '왕을 찾아라' 뮤직 퀴즈 대결에서 우승하신 분께는 커피 선물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신촌 뮤직 퀴즈왕 제 7라운드입니다. 그럼 게스트 여러분들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네. 제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요. 아, 이 PD님이시네요. 네네네. 네. 제가 오늘 특별히 1일 DJ로 한번 퀴즈 대결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 이유는 바로 네. 아까 세은 DJ가 오프닝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 방송을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또 보기 위해서 절친인 또 네. 게스트 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제가 그 절친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에서 온 안현준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게스트 한 분이다 보니까 세은 DJ랑 같이 대결을 붙이고 또 아마 위큐쇼를 첫 방송부터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첫 방송에도 게스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세은 DJ랑 같이 대결했거든요. 이렇게 아, 네,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처음과 끝이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 네, 어머. 그렇습니다. 네. 수미? 쌍관을 이루는 그런 네, 세은 DJ, 제 1대 DJ로서 그런 마무리를 해보려고 또 이런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현준 씨는 이과생이어서 또 모르겠죠. 수미상관이 무슨 말인지. 아, 이과생이에요? 네. 아, 이과생이구나. 여러분, 이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망해라. 거고. 아, 네, 이과 망했으면. 네. 이과 망했으면. 네. 수미상관도 모르는 이과 망했으면. 여러분. 네. 그러면 약간 게임에 임하는 각오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세은 DJ도 이번에 오랜만에 게임을 같이 하잖아요. 세은 네. DJ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미상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첫 번째 게임일 때 누가 이겼죠? 제가 이겼죠. 아, 그랬죠. 네, 그때 공공용 씨랑 권지혜 씨랑 대결해서 네, 제가 맞아요. 또 이겼잖아요. 네. 이번도 뭐 저는 가볍게 뭐 걱정도 하지 않아요. 아, 연륜도 있으니까. 연륜도 있고, 뭐, 저분의, 뭐, 그런 음악적 지식보다는 제가 월등하기 때문에, 뭐, 아, 뭐랄까, 저희 구호라던가, 뭐, 포부 이런 거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준 씨도 질 수 없죠. 말이 너무 많아요, 일단. 말이 길고, 네. 이렇게 뭐 주절주절 얘기한다는 건 뭔가 자신이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들리네요. 아, 저는 길게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아주 발라버리겠어. 신경전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두 분 구호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먼저 현주 씨부터. 네, 저는 완으로 정했습니다. 완! 완! 완! 완!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약간 동네가 나는 거기서. 동네가 슬매슬매 나요. 무슨 말씀이죠? 제가 또 네. 신화에 아. 김동완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아이고, 주원공주님. 아유, 그렇습니다. 김동완의 완. 아, 네, 아이고. 아, 이렇게 덩닝 네, 반갑습니다. 아웃을. 완! 이제 그만 좀. 그러면 세은 DJ는 구호 뭐로 하실 건가요? 저는 그때 첫 번째 했을 때 제 구호가 찍찍이었지 않습니까? 아, 네. 저도 한 글자로 맞춰야 되니까 찍으로 네. 하겠습니다. 아, 완 대 찍? 네. 찍 대 완. 네. 아. 찍어버리겠어 아주 그냥. 완전히 발라버리겠어. 오! 오! 라이킹! 예. Yeah. 네, 아주 좋네요. 그러면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연습 전주 게임이? 5초인가요? 네. 네, 전주 5초 듣고. 찍! 완! 찍! 완! 찍이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빨랐습니다. 네. 네. 찍! 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죠? 아, 정답입니다. 네, 가사 속에 정답이 있네요. 그 말을 또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수미상관을 또 이러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현준 씨가 애청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알고 계시네요. 뭐죠? 그, 예전에. 네. 꺼내 먹어요를. 네. 아니죠, 아니죠. 쪼개 먹어요를. 아닌가? 그거는 다른 게스트. 아니,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맞는데. 비틀비틀? 네. 예, 그 맛이죠. 아, 네. 맞아요. 비틀비틀이었죠. 혀고의 윙윙을 비틀비틀 이렇게 자신있게 외쳤던. 네. 말하지도 않은 상대였죠, 네. 정말. 아, 정말.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참. 저희가 게임 소개를 안 한 게 총 3세트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게임은 5초 전주 게임으로 노래 5초만 먼저 듣고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연습 게임을 방금 했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3점을 먼저 이기는 쪽이 세트의 승자가 됩니다. 네. 제가 다 맞춰버리겠어요. 찍! 네.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제가 이길 것 같네요. 네, 제가 질 것 같네요. 본능적으로. 방금 또 신촌에 저희 오늘 방송하는 날에 핫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위너의 팬사인회 갔었어요. 위너짱. 정말 위너짱. 잘 생겼더라고요. 네. 저희 아주 꿀자리에서 잘생긴 멤버를 잘 감상했는데요. 예. 잘생겼어요. 또 위너 하면은 그 강승용 씨가 이 노래를 또 불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죠? 맞아요. 굉장히 소화를 잘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윤종신 씨 팬들이 듣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강승용 씨가 그때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네. 그 가라앉을 뻔한 노래가 이제 다시 또 또 오디션 프로그램 그렇죠. 통해서 맞아요. 또 재조명 되기도 하니까요. 네, 네 아주 뭐 그랬던 노래였습니다. 네, 강승윤 씨 사랑합니다.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면 가볍게 네. 가볍게 세은 DJ가 찍 네. 찍이 네. 1점을 가져가게 됐네요. 이게 이렇게. 뭐라고 굉장히 이기고 싶네요.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아, 좀 살살해 주세요. 아, 커피 잘 마시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네. 한번 내볼게요. 원! 네, 말씀해주세요. 저를 위한 문제 같네요. 네, 뭐죠? 예, 신화의 바로 표적이죠. 정답입니다. 미심작을. 저게 노래방이 아니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원! 제가 또 맞춤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아니,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손가락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지금 방송에 안 나오시지만 저희 피디님을 향해서 표적이잖아요. 사랑의 총알을 날리면서 표적. 너를 향해서 표적 날리신 거구나. 그럼요. 잘 표적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이거 편파 방송 아닌가요? 명곡이죠 지금? 명곡. 네 그러면 이렇게 1-1로 네. 완대찌 찍대완 1-1 스코어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세 번째 문제 한번 내드려야죠. 네. 세 번째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예? 아, 다들. 아니, 이렇게 핫한 노래를 모르시다니. 아, 제가 신곡에 약해요, 신곡에. 아이고, 역시 1세대. 1세대 아이돌. 주연공주님께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게 뭐지? 아, 너무 많이 늦었다. 찍! 찍! 찍! 아, 누가 빨랐죠? 찍! 아, 누가 빨랐지? 찍입니다. 아, 저 몰라요. 찍, 네, 찍. 여자친구의 네 완 꺼져요 지금 제가 아니 이거 카운트 안 돼요? 네 세은 DJ가 먼저 카운트 5 시간을 4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시간을 아니에요 아 땡 땡 완 완 네, 완 완의 그 완의? 시간을 아니요 무슨 소리 완 완 네, 여자친구 완의? 여자친구의 네 시간을 달려서 정답 네, 완전 요즘 인기몰이 하고 있는. 어부지리죠, 어부지리. 시간을 가지고. 달리며가 뭡니까? 네, 정말. 이런 노래였죠. 지금 완전 핫하죠. 완전 사실... 지금 한 14억 하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1라운드를 제가 또 이기게 되나요? 아니요, 지금 2-1입니다, 아직. 아, 그래요? 네, 아직. 아, 이까생이 되면서 이제 계산도 못합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시간을 달려서죠. 달리면 시간 달리는 것도 약간 이과랑 관련 있지 않나요? 네. 물리적으로 뭔가 FMA 다른 문제 빨리 다음 인터스텔라 이런 어머, 거 어머. 아닌가요? 네, 네 다음 문제 한번 또 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이제부터요? 5초 딱 들려드렸어요. 여자친구의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이건가요? 아니 예, 맞습니다. 뭐 전혀 모르겠는데 좀 더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네, 좀 잔잔하게 흐르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 노래 좀 명곡인데 전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패스할까요 이 노래? 예. 정답이라도 알려주시죠 예, 정답은 네. 윤종신의 오르막길이었어요 아~ 또 정인 분께서 피처링 하셨었는데 이건 또 이제 윤종신 원곡자? 원곡자의 노래였죠 저는 내리막길을 좋아합니다 네, 인생도 내리막길 오르막길 다 있죠. 네, 예,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네. 그러면 또 이거 그렇군요. 네. 난이도 조절을 제가 실패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또 내볼게요. 네. 잠깐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마가 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노래 아주 시즌송인데 말이죠.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안 나봐요. 여러분, 20초가 넘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만 더 들어보죠. 네. 네, 5초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더 들어보는 걸로. 진실 베일인가요? 찍찍 찍, 찍 먼저 말씀해 주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니야. 아, 이 노래 아는데. 행복했었던 가사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요. 네. 정답은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네. Must Have Christmas? 뭐지? 땡! 아, 아쉽습니다. 혹시 원 정답을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한호를 갔으면 금방 지금 눈이 지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심하게 동공지진. 현준 씨의 지금 눈이 막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어우 죄송해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노래가 그... 아! 네. 모르겠다. 아 미안해요. 가인 씨가 부른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넘어가자, 넘어가자. 아닌가? 가인이 아니야? 지금 맞출까봐. 아, 맞출까봐.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오케이, 네. 완님이 지금, 찡님이 맞출까봐, 나, 저한테 막 눈빛을 막 보내고 있어요. 에이그, 한심하다, 에이그. 그러면 이 노래 한번, 아, 이 노래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SG 워너비의 용준 씨와,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 씨가 함께 부른 머스트 해브 러브. 머스트 해브 러브였고요. 네, 머스트 해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꼭 가져야 한다? 네, 우리 모두 휴일에 같이 쉬는 그런 복지국가 됐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영어를 5등급 맞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학식이 부족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문과의 수치 아닙니까? 영어 5등급은? 아니, 문과 그렇게 하더니. 근데 제가 모의고사 때 윤리를 1등급 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윤리 다 맞은 적 있어요. 아, 두 분 윤리적으로 그래서 살고 계세요, 지금?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이론은 다른 거예요, 이론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네. 넘어가고요. 그러면, 네. 아, 이렇게. 아, 정말 못 여러분 맞추네요, 저희. 잘 못 맞추시는 제 느낌이 생각보다. 지금, 원래 이게 3세트잖아요. 네. 1세트에서 지금 방송 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정말, 정말 쉬운 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지? 쉬운 거라며요. 한국 노래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셔틀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역주행의 또 새로운 노래인데 어? EXID 위아래? 뭐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 여러분 이렇게 이게, 신의 뒤천지 이게 뭐죠? 아 여러분 트렌드 좀 알고 사세요. 이게 뭐예요? 아 제가 음악적인 편식이 제가 7080 노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되겠네요. 송골매 노래 없냐 송골매? 아 송골매라뇨 김창하 씨 노래 없나요? 큰일 났네. 아, 뭐, 이게 뭡니까? 아! 네. 어 찍. 네. 아. 프로듀스 101에 네. 프로듀스 아. 101. 아! 아니야. 프로듀스 101에 네. 그만하죠. 5 4 3, 2, 모르겠어요. 1. 네. 완씨 혹시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프로듀스 101은 맞죠? 네, 프로듀스 101에 핑미였죠. 핑미 요즘. 완전 난리 났잖아요.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기사로만 봤어요. 그 방송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하,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트렌드에... 프로그램은 진짜 사나이거든요. 군대 가시게요? 아니, 저는 진짜 아침마당 아니야? 아침마당? 입대 지금. 아침마당은 이제 아침에 보는 거니까. 아직도 하나요? 아침마당? 네. 그만하시고요. 입대 지금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네. 아, 이거 너무 하시네요. 저희 때 노래 틀어주셔야죠, 이거는. 아, 너무 그러면, 하시네요, 진짜. 아니,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 피디님이야 방송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요즘에 트렌드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그 내년에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얘기는 하지 말죠. 왜? 아, 그럴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나이대에 맞는 네. 그런 노래 한번 아, 문제 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박사. 오, 네, 완. 송골매.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정답. 역시 옛날 노래 잘 아시네요. 요게 또 명곡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송골매. 이거 또 버스커 버스커가 또 리메이크 하셔가지고. 네, 또. 맞아요, 맞아요. 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 노래는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도 또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명곡이 정말 이게 계속 사랑받는 거는 이유가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물론 요즘 가요도 참 좋지만. 아, 이 노래는 진짜 명곡이에요, 여러분. 네, 이런 걸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부탁드려요. 가사도 진짜 곱씹어 보면은. 딱 요 부분, 요 부분. 빰바라빰바라빰바라빰바라빰바라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참, 콩짝이 잘 맞네요. 이제 한 세트 끝내놓고. 내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네, 이것 또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좋다. 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1로 정말 자존심 상하네요. 현주 씨가 네. 이겼어요. 이번 세트에 이기셨습니다. 이게 또 우리 동환 오빠의 힘이 아닐까요? 러브 파워? 파워 오브 러브인가요? 어떡해. 이 지금 신촌에 듣고 계신 신화창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신화창조 여러분 계신다면 부처 행사? 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고요. 아무도 들지 않고 현주 씨가 이렇게 부처 행사를 했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신화 오빠들.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신화야 뭐 다들 뭐 이제 국민 그룹이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신청곡을 가져오셨는데 신청곡 소개와 함께 이제 사연을 좀 아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간 방송 뭐 7번 진행하면서 네. 이러한 신청곡 이제 하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특이한 곡입니다. 뭐죠? 아니, 네네네. 이건 함정수사입니다, 여러분. 함정수사라고. 범인이세요? 범인이세요? 아니, 이 노래가 뭐 어때서요? 아니, 너무 좋은, 제가 일단 신청한 네. 곡은 임재범의 낙인이라는 아, 곡인데요. 낙인이면 그 드라마 그 추노에서 그렇죠. 나왔던 네, 노래 저희 OST 게임에서 간혹 틀곤 했던 네, 제가 그렇죠? 그 드라마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도 좋아했습니다. 언녀나 막 이러면서 했던 대길이 네? 언년이를 잡으러 가세. 네, 아니, 사연 말씀해주세요. 네. 또 요 곡이 또 이제 여러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네. 퇴근할 때 들으면 네. 가사들 한 줄 한 줄이 이렇게 절절합니다, 또. 아, 어느 부분 가사가요?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장난 아니죠, 여러분. 하루가 1년처럼 길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노셨죠? 저는 오늘도 이랬습니다. 아직 점심도 네? 못 오늘 하루 너무, 네, 그랬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기시겠고, 이 노래 그럼 들어야 오늘 돼요. 오늘 벌써 2017년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신청하신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임재범의 낙인 한 줄 한 줄을 다 들어봐야 네. 돼요. 그러면 그 언젠가 아침이 올까? 아침은요? 그 언젠가 아침이 아침 오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침은 중의적인 표현이죠, 문과생님. 아이고 이과 망했으면 아이고. 어디서 중의적인 표현을 내 수미상관도 모르시는 분이 듣고 오죠. 네. 천동에 사시는 안현준 씨의 힐링송 임재범의 낙인 듣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에서 현준 씨가 아오 저를 이기시면서 앞서고 계신데요. 네, 네 모두 그럼요. 저도 파이팅 하고요. 그럼 두 번째 게임 뭐죠? 두 번째 게임은 추노가 또 OST였잖아요. 그래서 또 OST 게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네, 했어요. 네. 그러면 두 분 구호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한번 해볼까요? 찍! 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습 게임 또 한번 해볼게요. 연습 게임. 네. 아 근데 또 이게 자신이 없는 게 어! 찍! 아 손은 동시에 들었지만 아, 말이 제가? 또 구호가 먼저 아니 네. 뭐 연습 게임이니까 뭐라 그래? 네. 겨울왕국의 레디꺼 아닙니까? 맞다 맞다 정답입니다. 이제 레디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목만 아, 말씀하면 그쵸. 됩니다. 겨울왕국 네. 네, 그건 겨울왕국. 아, 네, 이렇게.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또 현준 씨가 네. 안 그렇게 생겨서 또 영화라던가. 아, 네. 책 이런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아, 문학소년이에요. 이과인데도. 네. 영화는 또 거의 안 보시는 게 없죠? 아, 사실 편식이 그것도 좀 심해서 아, 네. 좋아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어떤 네, 영화 네.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좋아하는 영화 알 것 같아요. 뭔데요? 그 뭐죠? 옛날. 아니에요. 박보영 씨랑 송중기 씨 나왔던 영화 제목 뭐죠? 아, 늑대소년? 네. 아, 혹시 트와일라이트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때 한 번 운 거 같고. 아니 그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CGV 강남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뭐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그치? 조금 유치하다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현주 씨를 봤는데 막 눈물을 널고 있었죠. 막 울면서. 눈물이 그렇게 5가닥으로 사람이 흘릴 수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영화처럼 또 흘리시네요. 눈물을. 여러분 늑대 소년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이 가지마 이거 아시죠? 아 그럼요 또 다 이제 개개인이 가지는 감성도 다르니까 네, 네 존중합니다 네, 네 그럼요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저 연습 게임은 샌디제이가 이기셨고 그러면 네. OST 게임 첫 번째 게임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네 고고싱 우연히 내게 오나봐 네 찍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다른 거죠. 이게 되게 초반에는 네. 신선해서 냄새를 볼 수 있다는 설정이 네,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노래도 되게 제가 기억할 때 이 노래가 아, 이 드라마가 봄쯤 방영됐는데 네. 노래도 되게 상큼해가지고 네,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네. 뭐요? 이 OST 네. 나오는 여자 네. 목소리가 네. 여자친구 멤버예요. 아~ 역시 모를 줄 알았어. 이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들. 아 역시 모를 줄 알았어. 아, 노래를 잘 부르시네요. 제가 굉장히 젊어진 기분이네요. 아, 여자친구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맞네요. 첫 번째 게임은 세은디자이가 이기면서 네. 두 번째 게임 또 보내드릴게요. 어렵네요. 네. 어. 완! 어, 네. 완! 완. 네. 이게 영화 희재. 오, 정답! 나도 홍시경 국가꽃향기. 오, 정답! 아, 맞나요? 네, 국가꽃향기 나왔던. 와, 영화 희재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영화, 아, 영화 국가꽃향기. 아, 그쵸, 국가꽃향기. 노래 희재. 어, 아. 약간 섞이긴 했지만, 그래, 정답으로 인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존재만 듣고 어떻게 알았지? 제가 또 고등학교 때 별명이. 성시경. 제가 그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아, 예. 현준 씨의 고등학교 때 별명이 성시순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수 성시경 씨를 닮았다고 해서. 저 정말 부정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신화 팬 여러분 혹시 콘서트에서 성시경을 닮았다 하면은 아, 그 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때는 네. 근데 안경을 끼고 계셔가지고 네, 그때 어, 약간 성시경스러움이 지금은 가득... 용됐죠 그냥. 예? 용이요? 네? 네? 아, 아직 아니군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성 빼고 시순이 시순이 불렀었거든요. 아, 네. 네, 또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성 시순. 다 옛날 얘기죠. 10년 전이네요. 아유. 어머. 아까 저한테 어머, 나이 어머. 얘기하지 말라더니 왜 본인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OST 게임은 1대1. 완대치 1대 완 1대1 스코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또 세 번째 어, 노래인데요. 세 번째 노래는 좀 쉬운 걸로 빨리 스피디하게 한번 해볼게요. 감사, 감사. 네. 고고고고. 네. 아, 찍! 아, 찍! 찍! 찍! 찍! 찍! 찍! 찍입니다. 네. 아, 이것도 아유. 정말 부류의 드라마죠. 네. 네. 내 이름은 김삼순. 그쵸. 정답. 아니, 아유. 또 이거 기억하면 또 현준 씨와의 또 아름다운 일화가 있어요. 네, 뭔가요? 자꾸 나이 오픈하는데 이때가 네. 저희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자를 했잖아요. 네네네. 10시에 끝났어요. 이 드라마가 또 10시에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쵸. 야자 끝나자마자 진짜 둘이 겁나 달려가지고. 정말 전교 1등으로, 진짜. 현준이네 아버님께서 10시에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차에 시동을 이미 걸고 계셨죠. 하자마자 그럼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 10분 그럼 어, 이제 네. 광고 끝날 때쯤 이제 딱 방영되는 그 순간 아. 나중에는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50분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와 정말 멋있네요. 시순이 너 먼저 가라 이러면서 누구였죠 담임선생님이? 붕붕이 선생님? 상식이 선생님이 있어요. 아, 상식이. 상식이 선생님 누구지? 상식이 넘쳐나는 상식 선생님? 아, 이런 죄송합니다. 재밌다. 그래서 제가 영어 5등급을 맞았나봐요. 상식이 상식 선생님이 영어 담당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어,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죠? 아, 저 기억납니다. 약간 키 작고 안경 쓰셨던 에이, 선생님이 있으시죠. 아, 정말 모르겠네요. 아니 그때 아마 이과 선생님이셔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어, 네, 또 EPD님은 문과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수학에 흥미가 떨어졌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모두 동창이고요. 샌디제이와 네. 저는 문과였고 이제 현준 씨는 이과였죠. 수학도 드럽게 못하면서 이과 가가지고. 아, 인정합니다. 수학을 못했어요. 인정? 인정? 인정? 네. 인정? 인정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사회적 발언인가요? 어? 지금? 어, 지금 와 지금 이렇게 없잖아요. 막... 정치적인 발언. 네, 아, 멋있네요. 네, 네. 그러면 아, 지금 네. 저는 판사님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네. 네. 2대1로 네. 지금 샌디제이가 앞서고 있어요. 네. 만약에 샌디제이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OST 게임은 샌디제이가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는 OS 게임 문제 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었지. 찍. 옆에 네. 시그널. 진짜요? 정답. 네. 아 드라마 되게 많이 보시네요. 아 제가 약간 긴장감을 유지할까다가 너무 네. 앞선 1세트가 길어져가지고 좀 빨리 마셨습니다. 아 네. 제가 버스커 버스커를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 네, 장범준 씨가 예, 개인적으로 이제 또. 네. 그 OST를 냈다길래 얼른 들었었죠. 네 맞습니다. 시그널이 혹시 시그널 다 보시나요? 아 너무 좋아요. 짱짐. 아 다 보시는구나. 아 정말 해수원님. 저는 진짜 김은희 작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 봤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진짜 정점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천재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역시 문과 만세. 네 역시 네, 문과 만세. 네. 네. 그러면 문과 이과의 대싸움 2대1 싸움. 그러면 OST 게임은 네. 샌디자이가 이겼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세트 중에 1대 1 또 좋은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네요. 네. 방송이 길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다음 곡은 샌디자이가 DJ로서가 아니라 게스트로서 선곡해 본 곡이죠. 네, 전 페퍼스톤의 작별을 구하며를 이제 신청했는데요. 원래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 페퍼톤스 아닌가요? 네, 페퍼 제가 뭐라 했죠? 페퍼스톤. 페퍼스톤이랬습니까? 네, 페퍼스톤 고추돌. 아니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샌디에가 굉장히 음악이나 페퍼, 이런데 조예가 깊잖아요. 페퍼스톤이라 제가 선곡을 보내달라 했는데 페퍼스톤의 작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페퍼톤스 검색해도 작별을 고하면 이렇게 나오고 네 이런 DJ입니다. 네. 아 제가 페퍼톤스를 페퍼스톤이라 했다고요? 카톡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예, 암튼 정말 허점이 많은 친구예요. 아니 그냥 예 그만하시고요. 네 아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또 작별을 고한다는 의미로 튼 노래도 있지만 가사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뭐 그런 설레임이나 이제 작별을 고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노래가 또 멜로디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번 같이 원래도 또 원체 좋아하는 노래여서 함께 듣고 그쵸. 싶어가지고 신청했어요. 네.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와서 또 네. 같이 게임 해볼까요? 네 고고싱. 삐걱거리면을 함께 해준 낡은 자전거야 안녕 아침마다 서둘러 달렸던 좁은 골목길도 안녕 가을이면 맑은 햇살 아래 하얗게 흔들리던 키가 높은 버드나무와 그 아래서 나눴던 얘기들도 항상 달리고 있었던 듯한 나의 어린 시절 네, 페퍼스톤의 작별을 고하며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제공하는 뮤직큐 이슈쇼 듣고 계십니다. 네, 저는 DJ 세은이고요. 지금 게스트 현준 씨 그리고 일일 좀 진행 DJ 네, EPD님. 네, 그렇죠. 이제 스코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3세트를 진행하는데요. 한 세트를 남겨둔 상황에서 5초 전주 게임에서는 세은 DJ가 이겼나요? 현준 씨가 현준 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현준 씨가 이기고 OST 게임에서는 세은 씨가 이기면서 지금 네. 한 세트씩 이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세트를 통해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트는 어떤 게임이죠? 저희가 마지막 세트는 마지막 세트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토크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너무 게임만 했던 것 같은데 게스트 분을 모셔놓고 토크박스 네, 주사위 갖고 오세요. 네. 안현준의 토크박스. 아, 왜 이러지 마세요. 네. 네. 무슨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거나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얘기 있으신가요? 뭐 제가 굳이 골라보자면 네. 아까 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덕밍아웃을 하셨는데 별로 힘들어 보이진 않던데 되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신 것 같은데 현준 씨랑 뭐 진우 씨랑 뭐 10년 넘고 네, 얼마 그렇죠. 전에도 네, 그 신화 콘서트 예매를 도와줬습니다. 네. 여러분 3월이 와요. 네. 3월에는 신화 콘서트가 있죠. 네. 그 본인 자리 못 구하고 제가 하나 또 자리를 마련해줬죠. 네.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정말. 네. 그렇죠. 또 여러분들 여러분 것도 절친 중에 제이 양이 굉장히 황금손이시잖아요. 김지렁 양. 이지영 씨요? 네. 아니 강원도 태백에 사는 이지영 씨. 어머머머머머. 금손 중에 금손. 네. 장난 아니죠 그분. 제가 지금 이지영 씨에 대한 일화를 좀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저희 친구인데 네. 신화의 팬이고, 네. 그러니까 진짜 현준 씨는 약간 겉핥기 팬이라면 저는 일반인이죠 일반인. 레할 진성 팬인데 네. 정말 제가 또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혹시 홍강호 씨 아시나요? 알죠.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홍강호 씨가 뮤지컬 빨래를 딱 생활동안 네. 하시는데 그 제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정말 1분 만에 자리가 삽시간에 그런 티켓팅은 또 처음이었죠. 포도알이 순간에 사라지는. 네, 네. 그때 이제 취소표 하시면서 저도 한 자리 잡고 그때 가장 좋은 자리를 또 지영 씨가 또. 그래서 제가 지영 씨한테 물어봤어요. 네. 물론 저도 자리를 잡긴 했었는데 이게 너무 저와의 자리 그 격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도운다라는 얘기를. 우주가 도운다고 했죠? 우주가 도운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돕습니다. 그러니까 티켓팅이 정말 저는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와. 여러분 간절히 원해봅시다. 네, 우주가 도와줍니다. 네. 무슨 종교 같네요. 그러면 티켓팅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현준 씨 3월 콘서트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현 씨도 빨래 잘 보고 오시고요. 완! 네 만세.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게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두 동창이에요. 네. 동시간대를 살아와서 이런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응답하라 2004 맞나? 2000 아니죠. 우리가 고등학교 2000 맞죠. 2004, 2005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쵸. 응답하라 그쵸. 시리즈를 해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생 때 함께 그때 아유. 이제 유행했던 또 노래들 대중가요에 꽃이 네, 피었던 시절이죠. 세현 씨가 정말 많이 쫓아다녔죠. 세현 씨가 또 알죠 다. 그쵸, 장난 네. 아니었죠. 우리 과거는 이렇게 밝히지 맙시다. 과거 밝히고 싶은데. 그럼 연습 게임. 당신들은 그렇게 깨끗해? 나도 입만 뻥끗하면 아주 그냥. 그러면 네. 한번 5초 게임, 5초 전주 게임이랑 똑같은데요. 시대만 그 시대 때 노래만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쫀득하네요. 네. 와! 네. 일단 외치고 말. 네. 말씀해주세요. 이게 네.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 제 목소리 안 나오나요? 네. 잠시만요. 네. 에픽하이의 네. 페리스? 오 정답이에요. 아니 아까 되게 자신 없어 하시더니 안타깝게도 연습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연습 문제였군요. 아 근데 되게 잘 맞추시네요. 아, 이 노래 또 네. 그 17의 감성을 촉촉히 또 이렇게 적셔주는 근데 현준 씨가 은따였잖아요. 그때 포항에서 전화 먼저 안 나가시고 아닌데 되게 맨 뒷자리에서 말도 네. 없었고 아니 제가 네. 그때 좀 감수성이 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저 기억나요. 예? 저 그러니까 이게 뭐가요? 역사를 정리하자면 현준 씨랑 저랑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근데 네. 이제 현준 씨랑 저랑 지현 씨가요? 네. 저 현준 씨는 기억이 잘 안 나지 않겠지만 저 포항에서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5학년 때까지 다녔죠. 네네네네 그쵸. 근데 이제 현준 씨가 정말 감수성이 풍부한 게 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서로 편지를 네.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현준 씨가 포항에 가서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포항에서? 네네네 진짜요? 네네네 제가...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게 네 거기는 뭐 포항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아. 포항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아. 포항에 거기가 심각해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감성 풍부했기에 아 현준이가 별을 잘 못 보는구나 뭐 이랬죠. 뭐 윤동주입니까 별의 눈밤? 그런 감수성 네, 네 훌륭합니다. 네, 아 이런 얘기는 기띔을 좀 해주시지. 너무 창피하네요. 아니 이게 뭐가 창피해요? 멋있는데 네. 그 소년에 자라서 이과생이 되었다. 별 네. 그런 이과생이 되고 네 임재범의 낙인을 듣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어요. 그 언젠가 아침이 올까? 네. 안 와요. 그러면 연습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정식 게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응? 이게 뭐지? 응? 좀더 조금만 네,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네. 뭐지? 네 누군지는 알겠네요. 가수는 알겠네. 그렇죠. 전 어.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아 잠깐만 찍. 네. 아이고. 어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약한 남자? 땡 찍. 잠깐 와님 모르시겠나요? 일단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제목 아무나 한번 던져보세요. 제목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거의 막 두 글자가 제목이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찍찍찍 네, 찍. 아닌 걸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네. 강한 남자. 멋진 남자. 땡. 땡. 멋진 남자. 서울 남자. 땡. 땡. 포항 남자 땡. 땡입니다. 네. 아 이렇게 남자가 들어간 건 맞아요. 남자가 들어간 건 맞대요. 그 남자가 앞에 들어가요. 어. 네. 남자. 남자. 남자. 남자. 패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땡. 잠깐만. 잠깐만. 무슨 남자가 앞에 들어간다면? 네. 남자가 앞에 들어가요. 남자 여자. 남자의 눈물. 남자 땡땡이에요. 남자. 남자 사랑. 남자 라면. 남자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남자 바뀌었어요. 아! 아시겠죠? 우리 하청 시절에 많이 다 들었던 노래예요. 야~ 네. 네, 다음 문제 첫 번째 게임 실패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아, 이게 정말 2004, 5년에 나온 문제 노래 맞습니까? 맞아요. 복수가 인정한 노래인데요. 복수요? 네, 복수가 알려줬어요. 네, 복수 라이프. 네, 그 말을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쉬운 노래 좀 드려야겠다. 네. 아, 네, 부탁 좀 해요. Yo, you know. 야,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네, 찍. 동방신기의 오정반합 정답. 야, 이 노래. Race System, Noise Beat. 저희 또 역대 또 역대급으로 재밌었던 그 게스트 누구셨죠? 박지석 씨. 네, 그분이 또 되게 재밌게 맞춰주셨던 문제였죠. 그분이 네, 또 동방신기의 광팬이셨거든요. 네, 남패 뉴에루비. 네. 카시오페이아 아니고 뉴에루비. 네. 현주 씨 마이크가 잠시만요. 아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네, 지금 세현 씨가 또 일정을 가져가게 되면서. 네. 몇 대 몇이에요? 아직 1대 0이에요. 아, 아 지금 이제 다섯 문제 남았잖아요. 일단 제가 첫 문제 맞춘 거예요. 네네 네, 괜찮아요. 네, 방송을 이해하면서 진행하실게요. 퀴즈가 네. 1년처럼 그 언젠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네. 찍! 아, 이 완! 아, 나 까먹었어요. 내 곡을. 현영의 네. 누나의 꿈. 정답. 아, 이 노래. 아, 나 이 노래 진짜 아는데. 그니까요. 아, 알면 뭐, 원. 이게 구호를 외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아, 완. 아, 네, 이 노래도 정말 또. 네. 센세이션했어요. 네, 더 이상 가수 활동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이 춤이 약간 뭐 국수마리 춤이라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팔을 약간. 어, 기억력 좋으시네요. 제가 또, 네. 또 네. 그때도 또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세현 씨가 또 쓸데없는 기억력 되게 맞아요. 쓸데없는, 쓸데기 없는. 네. 나중에 다 저를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당신들의 치부를 네. 지금 2대 0이에요. 만약에 세현 문제가 이 문제 맞추면 이 게임도 이기고. 이 오늘의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저 방송 시간 얼마 남았죠? 제가 맞춰서 텐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약간 지났어요. 약간 아 그럼 제가 바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진행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원 원 오케이. 찍. 아우 완. 네, 4초 컷.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땡. 아니에요. 무슨 말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씀. 네, 뭐지? 완 이게 가수는 알겠어요. 버즈 아닌가요? 아 가수는 맞아요. 지금 떠먹여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가수로 말해줬다는 건 드시지 마세요. 버즈에 네. 아, 또 버즈가 또 남자분들이 또 이렇게 노래방 가시면 버즈 노래를 또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찍찍찍 네. 네 버즈의 가시입니다. 정답. 아, 지난 아, 추억이 아 이렇게. 아, 또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정말... 그 뭐지? 그 뭐죠? 히든싱어인가요? 네. 거기에 나왔을 때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약간 긴장감을 주고 싶었는데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목을 콱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요. 전 여기 나와서 오늘 이렇게 신화를 좋아한다는 그런 커밍아웃만 하고 가네요. 네. 빵빠레 나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 제 7대 신촌 뮤직 퀴즈왕은 최세은! 아쉽네요. 야, 정말,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1대, 그리고 이제 7대. 아, 네. 아,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에. 이거 뭐랬죠? 수미 상관. 그렇죠. 네, 제 친구들, 지혜씨, 현준씨, 역시 저한테 안 됐는군요. 그렇네요, 공교롭게. 아,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시나봐요. 네. 시간이 많으신가봐요. 네? 어, 시간 맞는 게 뭐, 드라마 많이 보면 시간이 맞는 겁니까? 지금 드라마 다들 공격하세요. 드라마 덕들 공격하세요. 드덕도 일어나겠네요. 그런 다들. 정말 일반 나이 오류 아,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요. 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세요? 예,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세연 DJ가 우승했고요. 네. 출연 소감을 들어볼게요. 네. 아우, 생각보다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네네. 또 이게 또 은근히 또 퀴즈다 보니까 네. 승부욕이 또 생겼는데 네. 오늘 저도 너무 아쉽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불러주셔서. 네. 아유, 사실 저희가 현주 씨를 섭외하려고 그 예전부터 컨택을 했는데 아니다 나는 말출변이 없다 이러면서 되게 많이 반려하셨었어요. 오늘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사실 너무 창피하고 지금 너무 창피하신 분이 신화창조손들아 부처에서 여러분 신화창조분들 안 계신가요? 부처에서 저는 무슨 안 계시는군요. 방송에 모시는 게 무슨 특사급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같이 해본 세연 DJ도 네. 이 게임 참여 소감 및 이제 DJ 소감도 같이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 예, 이제 뭐 게임을 저 확실히 저도 이제 진행하는 것보다는 맞추는 게 저도 이제 네. 승부욕이랄까 또 이 친구를 또 밟고 싶은 마음. 아, 네. 근데 저랑해서 그렇지 굉장히 잘하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시죠? 잘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아니었어요. 이겼어요. 아, 네. 네 항상 결과가 중요한 법이죠. 네.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죠. 제가 또 아무래도 뭐 방송 일을 중고등학교 때 제 꿈이 또 성우였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쩌다 보니 뭐 살아오는 과정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옛날의 추억의 꿈이었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친구분께서 이 PD가 제안해주면서 어쩌면 그런 꿈의 간접 경험을 어느 한 부분 이루지 않았나 싶어서 아, 네. 네, 또 재밌기도 굉장히 그러네요. 재밌었고 뭐 또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저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공개 방송이었죠. 아, 맞아요. 제가 네, 되게 재밌었죠. 신촌에 계셨던 그때 시민 분들이랑 자발적으로 퀴즈도 맞추고 했던 맞아요. 그런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또 저의 추억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하지 않았나 싶고 또 뭐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같이 항상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또 안주거리처럼 그때 너 그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너 그렇게 말 페퍼스톤이라 하지 않았냐 아니다 난 아니다 아, 주황공주라 하지 않았냐 네, 네 이런 거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아쉽긴 하지만 네. 또 좋은 마음으로 계속 또 뒷자리에서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아, 네. 당신은 최고의 DJ였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네. 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현준 씨 보내드리면서 네. 또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어떤 노래를 듣는 건가요? 에이핑크요. 네. 아, 네. 제가 지금 눈도 깜깜하네요. 네, 귀한 시간 내주신 현준 씨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게스트 분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에이핑크의 유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네, 패자 정리란 말이 있죠. 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다시 만날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최세은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스탠딩 에그의 리틀스타 들으시면서 2016년 2월 27일 7번째 뮤큐쇼를 닫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Little star tonight.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